도시 한복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을 제일 먼저 본 시민이 신고를 했고 불자동차는 30초 이내에 출동은 했습니다마는 정작 화재 현장 입구에서는 불자동차가 가까이 갈 수 없었대요. 구경꾼들이 길을 꼭 막아선 데다가 지나가던 차량에서 운전자들이 내려서 현장 가까이 가서 구경하는 바람에 임자 없이 버려진 차들이 많아섭니다. 엊그저께였죠. 그 한강 남북을 잇는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진 사고 후에도 많은 구경꾼들 때문에 하루 종일 차가 막히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차량까지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대요.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정말 크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현장 부근을 피해주는 것도 정말 엄청난 힘이 됐겠다 싶어집니다. 큰 사건 뒤에서 정말 뒤늦게 드는 아주 조그만 생각이네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봅니다. 1492 콜럼버스 가운데서 Conquest of Paradise. 낙원의 정복 Conquest of Paradise 1492 콜럼버스 가운데 수록된 음악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송파구 금동 우성아파트의 박지혜씨 중간고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셨는데 지금쯤 잘 치르시고 편한 밤 보내고 계시겠죠. 근데 또 학창시절에 시험 없으면 사실 뭐 줄 빠진 뭐같이 아니면 안고 없는 찐빵같이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돌아보세요. 아마 그때 시험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이 학창시절입니다. 제 말 믿으셔도 좋겠어요. 그동안은 매주 일요일 밤에 그 시네마 천국을 보내드렸었죠. 네, 이번 가을 개편 후부터는 이 시네마 천국은 매달 마지막 일요일, 그러니까 월 1회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대신 오늘 같은 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뭐 영화계의 재미난 소식이라든지 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매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 FM 영화음악 기다려주세요.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코디언, 피아노, 바이올린.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의 인적 구성입니다. 탱고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아코디언, 피아노, 바이올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학동에서 세영 씨가요, 영화 True Lies를 보시고 그 가운데 나오는 탱고 음악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꼭꼭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이 곡은 또 여인의 향기 보셨죠? 거기서 역시 탱고를 추는 그 장면에 나온 음악입니다. Por una cabeza. 세영 씨께 보내드리죠.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Hologram.

Seigneur, la femme au boucle d'or, plus belle que la mort. Vive la mariée, Seigneur. C'est des pois chiches près du grand feu qui crépite. Des bâtons de dynamite de ce côté de la rivière se marient tous avec la guerre. La femme aux boucles d'or, plus belle que la mort. Vive la mariée, Seigneur, son vieux voile noir au vent d'orange. La femme aux boucles d'or, plus belle que la mort. Vive la mariée, Seigneur, son vieux voile noir au vent. Vive la Marie Seigneur. 소피 마루스의 음성이었습니다. FM 영화음악 매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은 영화 속의 얘기들 또 궁금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준비해드립니다. 오늘 먼저 보내드릴 것은요. 서울 송파구 거열동 길준선 준경씨 이 두 분의 질문입니다. 질문은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폰 트랩 대령 역을 연기한 배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답을 드릴게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베론 폰 트랩 대령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는요. 크리스토퍼 플러머라는 배우입니다. 1927년생이니까 꽤 나이가 있죠. 캐나다 토론토 출신인데요. 주로 연극 배우로 활약하다가 1958년에 스테이지 스트럭이라는 영화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이 영화 사운드 뮤직 이후에는 주연보다는 조금 주로 1급 조연으로 많은 활약을 했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은 그의 매력을 좀 더 알아보시려면 미디어샵에 가셔서 왕이 되려 한 사나이, 왕이 되려 한 사나이 이 제목의 영화를 보십시오. 원제는 The Man Who Would Be King이라는 영화입니다. 션 코넬이 그리고 마이클 케인과 함께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최근 극장 개봉작인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을 보시면은 이 레스토랑의 부부 강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내 역인 여배우가 크리스토퍼 플러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만다 플러머죠. 크리스토퍼 플러머와 첫 아내였던 여배우 테미 그림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마다 플러머는 영화에서는 아직까지 조연급이지만 연극에서는 토니상 또 드라마 데스크상을 수상한 아주 훌륭한 배우예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 뭐 부전여전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 그러면은요, 송파구 거열동 길준선, 길준경 씨 질문에 답해드리고 또 여기에 나왔던 노래 한 곡 선사합니다. 영화 사운드 뮤직 가운데서 폰 트랩 대령이 부른 노래죠. 에델바이스 들어보세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서 폰 트랩 대령이 부르는 노래 에델바이스였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오늘 보내드리고 있어요. 송파구 거열동의 길준선, 준경 씨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연관된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서 음악 한 곡 보내드렸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김미선 씨가 궁금하다고 하신 사연이 와 있습니다. 영화 펄프 픽션에서 영화 음악을 맡은 음악가가 누군지, 그리고 미아와 빈센트가 데이트를 끝내고 집에서 춤을 출 때 나오던 곡이 뭡니까 하셨는데요. 이 전작인 레서보아 독과 마찬가지로 저수지의 개들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화 펄프 픽션에는 오리지널 음악을 작곡한 음악가가 없어요. 그 대신에 감독 퀸틴 타란티노와 함께 음악을 선곡한 슈퍼바이저는 있습니다. 캐린 레츠만이라는 여성인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취향이 상당히 좀 뭐랄까 70년대적인 것 같아요. 존 트러블타가 기용된 것도 이 영화 Saturday Night Fever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우마 툴만과 존 트러블타는 이 영화 Pulp Fiction에서 두 번 춤을 춥니다. 클럽에서 춤출 때 나오던 곡은 척 베리의 You Never Can Tell이라는 곡이고요. 집에서 춤출 때 나오던 곡은 Girl, You Will Be a Woman Soon이라는 곡으로 Urge Overkill이라는 최신 그룹의 곡입니다. 아, 근데 이 영화 사운드트랙이요. 현재 직배사에서 마스터 작업 중이라고 하니까 뭐 빠르면 이달 말쯤이면 가까운 레코드점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화 펄프 픽션 가운데서 아, 그룹 오지 오버킬이 노래합니다. Girl, you will be a woman soon. Girl, you'll be a woman soon. I love you so much, can't count all the ways I died for you, girl, and all they can say is, he's not your kind. They'll never get tired of putting me down, and I never know when I come around who I'm gonna find. Don't let them make up your mind. Don't you know, girl, you'll be a woman soon. Pulp Fiction 가운데서 그룹입니다. Urge Overkill이 노래한 Girl, You Will Be a Woman Soon 이었습니다. 그룹 이름이 아마 새로 와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스펠링 알려드릴게요. U-R-G-E 그리고 하이픈으로 이어집니다. Overkill, O-V-E-R-K-I-L-L, Urge Overkill. 이 Urge랑 Overkill이 하이픈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노래 제목은 Girl, You will be a woman soon. 뭐 소녀여 하기도 좀 딱하네요. 소녀야 너는 곧 이제 여자가 될 거야. Girl, you will be a woman soon. 보내드렸습니다. 새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 최근 미국에서는 세 편의 영화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장클로드 반담이 주연한 Time Cop, 그리고 메릴 스트립 주연의 River Wild, 또 실베스터 스텔론과 샤론 스톤이 주연한 The Specialist인데요. 모두 액션 영화들입니다. 아, 최신 박스오피스를 보면은 이 세 편의 영화들이 차례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릴 스트립이나 뭐 실베스터 스텔론의 경우는 워낙 1등을 자주 하던 배우들이지만요. 이 장클로드 반담의 경우는 대히트작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국내에도 골수 팬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 이 바로 전작이었죠. 오우삼 감독이 연출했던 하드 타겟이 국내에서 금지됐었기 때문인데 그의 새 영화를 고대하셨던 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타임컵의 내용은 서기 2004년을 배경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경찰관의 얘기라고 하는데요. 그는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악당들을 뒤쫓지만 그 자신도 과거를 바꾸고 싶은 유혹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 메릴 스트립의 리버 와일드와 또 실베스터 스텔론의 스페셜리스트는 영화도 히트하고 있지만은요, 그 주제가들의 대결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리버 와일드에서는 카우보이 정키스의 What is Wide라는 곡이 히트 중이고요. 스페셜리스트에는 글로리아 에스테파니 불러주는 Turn the Beat Around라는 곡이 싱글 컷도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리아 에스테파니 곡은 1976년도에 비키스 로빈슨이 불러서 히트했던 디스코의 명곡이죠. 글로리아 에스테파니 90년대 식으로 리듬을 리바이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Turn the Beat Around.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그 리듬이 느껴지세요. Turn the beat around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저건 좀 잘못됐네 싶은 장면들 발견하게 되죠. 물론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역사물에서 길거리 장면에 요즘의 과자 봉지가 바람에 굴러다닌다든지 왼쪽 다리에 총을 맞은 주인공이 오른쪽 다리에 기부스를 턱 하고 나오는 등의 실수가 나타나요. 현재 국내에서 대히트 중인 포레스트 검프 중에도 이런 귀여운 실수가 몇 장면 있죠. 몇 가지 난이도 높은 것들만 말씀드려볼까요? 우선 이 포레스트 연인인 제니가 1981년에 있었던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기도 사건 직후에 그에 관한 스크랩북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1978년도자 USA Today의 신문 칼럼이 들어있는데요. USA Today지의 일간판은 1982년에 창간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화의 끝부분인데요. 포레스트는 아내 무덤 앞에서 당신은 토요일에 죽었지 하면서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니의 비석을 보면은 사망일자가 1982년 3월 22째 날로 적혀 있는데요. 달력을 확인해보니까 1982년 3월 22째 날 22일은 월요일이 있더라고요. 뭐 모르고 지내도 되는데 그냥 재미로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한 곡 들어보실래요? 이 포레스트 검프가 수염을 기르고 한참 달리기를 할 때 나오면서 이 달리기의 심정을 묘사했던 곡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없어요. Running on Empty, 잭슨 브라운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 가운데서 러닝 온 엠티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를 열심히 할 때 달리는 그 심정을 묘사했던 곡입니다. 마음 비우고 달랜다. 뭐 그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잭슨 브라운의 노래였습니다. 이 할리우드의 상업성에 놀라게 되는 두 가지 간단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 낸스 캐러건 피습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터니아 하딩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리차드 드레이퍼스가 주연하는 브레이크웨이라는 뭐 그저 그런 싸구려 코미디인데요. 막상 터니아 하딩이 잠깐만 출연한다고 하는데도 무슨 깡패 같은 역으로 대사도 없는 역인데 이 영화 광고에는 터니아 하딩의 이름이 아주 큼지막하게 제일 크게 써있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조니 뎁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가 경영하는 그 LA의 카페 얘기인데요. 이 선셋대로에 위치한 바이퍼룸이 다시 오픈했다고 합니다. 바로 리버 피닉스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던 장소죠. 리버가 죽은 후에 조니는 애도의 표현으로 문을 닫았었습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관광객들 또 애도의 꽃다발 행렬이 줄을 잇게 되니까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열면서 이 조니 뎁이 늘어놓은 인사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여러분 제발들 오지 마세요. 조니 뎁 그리고 페이 다나웨이가 함께 출연했던 영화죠. 아리조나 드림.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In the Dusk 이기 팝의 노래입니다. truly in the death car. We're alive. In the death car. We're alive. We're alive. I want to hear some FM 영화 음악.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서너가지 것들에 대해서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전 직할시 대덕구 중리동에 계시는 오호준 씨가 물어온 질문입니다. 이현세 씨의 남벌이 헐리우드와 신시내에서 제작된다는데 그 소식 좀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만화가 이현세 씨의 남벌이 영화화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현세 씨는 이 프로젝트를 아주 오랫동안 구상했다고 하고요. 특히 올해 3월에는 일본 만화영화계를 특별 시찰까지 했습니다. 현재 방송작가인 김혁 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영상 프로덕션도 설립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밖에도 우리 국내 유수 컴퓨터 업체들이 이 만화영화의 소프트웨어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헐리우드랑 손잡았다는 거는 그저 소문일 뿐이고요. 영화사인 그 신시내가 공동작업을 기획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분명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총 제작비를 무려 10억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봄이면은 구체적인 발표를 할 거라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화영화의 음악 한 곡 보내드릴게요. 이달 말쯤 개봉될 예정인 우리 만화영화입니다. 블루스 이걸 가운데서 주제가를 최규성이 노래합니다. 어둠의 빛. 이달 말쯤 개봉될 예정이라는 우리 만화 영화입니다. 블루시글 가운데서 주제가 어둠의 빛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알고 싶고 궁금한 게 참 많아지죠.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 또 궁금한 뒷얘기들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저희 FM 영화음악에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에 노크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어떻게 다 대답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아실 테니까요. 저희들 팍팍 밀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매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방송을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꿈을 잘 꾸시면은 내일쯤에는 정원임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해봐요. 그동안 저 정은임 씨 대신에 앉아있었던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제 선물 음악 한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화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 가운데서 애니오 모리꼬네 음악이죠. 끼마이, 섀도우즈의 음악 들으시면서 인사 대신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